사람도 없어. 주위를 둘러봐도 그저 그렇던걸. 어디서 찾니 너같이 좋은 사람, 너같이 좋은 사람, 너같이 좋은 마음, 너같이 좋은 선물. 너무 다행이야 애써. 너를 지켜줄 그 사람이 바로 나라서. 어디서 찾니 나같이 행복한 너, 나같이 행복한 너, 나같이 웃는 그 최고로 행복한 너. 너의 따뜻한 그대 손이 차갑게 차갑게 식어 있을 때, 너의 강했던 그 마음이 날카롭게 상처받았을 때. 내가 잡아줄게 안아줄게 살며시 그것으로 작은 위로 만든다면 좋겠어. 언제나 더 많은 걸 해주고 싶은 내 맘 넌 다 몰라도 돼. Yeah. 가슴이 소리쳐 말해. 자유로운 내 영혼 언제나 처음에 이 마음으로 너를 사랑해. 걸어왔던 시간보다 너는 날이 더 많아. 너 같은 사람도 없어. 주위를 둘러봐도 그저 그렇던걸. 어디서 찾니 너같이 좋은 사람, 너같이 좋은 사람, 너같이 좋은 마음, 너같이 좋은 선물. 너무 다행이야 애써. 너를 지켜줄 그 사람이 바로 나라서. 어디서 찾니 나같이 행복한 너, 나같이 행복한 너, 나같이 웃는 그런 최고로 행복한 너. 다는 것 그것 딱 하나뿐. 언제나 감사해. 내가 너만큼 그리 잘할 수 있겠니? Yeah. 가슴이 소리쳐 말해. 자유로운 내 영혼 언제나 처음에 이 마음으로 너를 사랑해. 걸어왔던 시간보다 너는 날이 더 많아. 같은 사람도 없어. 주위를 둘러봐도 그저 그렇던걸. 어디서 찾니 너같이 좋은 사람, 너같이 좋은 사람, 너같이 좋은 마음, 너같이 좋은 선물. 너무 다행이야 애써. 너를 지켜줄 그 사람이 바로 나라서. 어디서 찾니 나같이 행복한 너, 나같이 행복한 너, 나같이 웃는 그런 최고로 행복한 너. 있잖아 조금마치 조금 나 솔직지만 넌 말라 속은 태양보다 뜨거워. 내 맘 좀 알아줘. TV쇼에 나오는 걸들은 무대에서 빛이 난대로 넌 언제나 눈부셔. 내가 미쳐 미쳐 baby 사랑한다 너의 말에 세상을 다 가진 나. You and I look so fine. 너 같은 사람 있을까. 사랑해 oh 내게는 oh 오직 나뿐이란 걸. 바보 같은 나에게는 전부라는 걸 알아줘. 긴 길을 걸어왔어. 우린 서로 닮아가고 있잖아. 놀라울 뿐이야, 고마울 뿐이야, 사랑할 뿐이야. Oh, yeah. 같은 사람도 없어. 주위를 둘러봐도 그저 그렇던 걸. 어디서 찾니 너같이 좋은 사람,